경애하는 신정은 놈직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여성방서포병사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여성방서포병사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소장 박정선 동지와 포병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상륙지역에 공중 강습하는 적직승기 육전대 소멸을 위한 여성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통하여 여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반증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의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치켜올리시기 위하여 이번 사격 경기를 불의에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에서 선발된 여성방사포병중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 대연합부대별 포사격 순서에 따라 대기진지에서 임무를 접수한 여성방사포병중대들이 화력진지에 기동전개하여 시사사격과 일제사격으로 목표를 사격한 다음 은폐진지로 신속히 철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등수는 원목표를 마친 포탄의 발수와 대기진지에서 기동하여 화력 임무를 수행하고 은폐진지로 철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놓고 정확성 평가와 시간에 의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그것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사격 경기 진행 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화력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여성방사포병들은 신속히 포진지로 기동전개하여 사격 준비를 다그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력진지를 차지하는 여성방사포병들의 전투행동을 바라보시면서 반로까지 빠지는 모래불로 방사포를 끌기가 힘들겠는데 정말 용타고 육체적 한계에는 남성관 여성의 차이가 있지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여성 군인들의 충정심은 남성 군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치하하시면서 강의한 혁명정신을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 조국 통일 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포사격 구령이 내렸습니다. 순간 멸적의 포신들에서 시뻘건 불줄기들이 열의 연막 내뿜어졌고 천둥같은 폭음과 함께 자욱한 포연이 진지를 휘감으며 달에 쳐올랐습니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간 포탄들이 목표들을 연속 타격했습니다. 여성 방사포병들은 뜻깊은 올해 1월 4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 사이의 포사격 경기를 지도해 주시며 온 한 해 동안 포병사업 준비 완성을 위해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의도를 없이 받들고 명포수 운동의 불길 속에 연마해온 백발백중의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방사 포병들의 사격 경기를 주의 깊게 보시며 지휘관들은 불의의 사격 경기를 조직한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포병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포사격 명령을 받아도 즉시 명중포탄을 날릴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포병 훈련을 실전 환경에 접근된 실용적인 훈련으로 확고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실전과 무관한 훈련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훈련한 대가를 싸움의 날 군인들이 흘리는 피로 치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불타는 애국 충정과 군인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은 훈련에 대한 강한 요구성에서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우리 조국의 만년 앞날은 강력한 총태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싸움 준비 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 싸움 준비이자 인민군대 싸움 준비라는 것을 명심하고 포병 싸움 준비 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할 때에 대한 문제, 명포수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군인들을 일기, 조야, 계절 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남조선 배대들의 정수리에 명중탄만을 받는 백발백중의 명포수들로 키울 때에 대한 문제 등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과 포병 무력 강화에서 나와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여성 방사포병 사격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9군단과나 여성 방사포병 중대가 1등을 쟁취했으며 그들에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 은정 깊은 시상품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여성 방사포병 사격 경기에 참가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에 나오셨습니다. 군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복을 지낸 군인들은 솟구치는 격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 담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격 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군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따뜻이 고무 격려해주시고 사격 경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 참가자들은 당의 훈련제일 주의구호를 높이들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존엄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조국을 무적의 총대로 철옹성같이 보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